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고지 선전에 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소위 김정일 장군의 위대성과 인민성이 대서특필된 노동신문과 평양신문을 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달리 들으신 방송은 있습니까? 없다면 그곳 북조선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유북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서울에서 보내는 북녘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북녘 소식 시간의 안유미입니다. 최근 김정일의 비공식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북한 및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천안함 물타기와 경제자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중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방중 결과 북한이 6차 회담 복귀 우사를 밝힐 경우 한미 중 간의 입장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이러한 비공식 방중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평소에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많아 중국을 방문해도 비밀리에 방문하고 있다며 힐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본 방송국의 함경북도 통신원은 김정일의 비공식 중국 방문에 대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국과의 밀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통신원은 현재 많은 주민들이 김정일의 비공식 방중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오면 곧 식량 사정이 풀릴 것이다 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죽을 죄를 많이 지고 있다 보니 항상 죽는 것이 두려워 중국을 방문해도 도적 고양이처럼 비밀리에 갔다 온다며 김정일의 비공식 방중을 두고 목숨을 구걸하러 가는 수전노의 행차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통신원은 또한 정부는 김정일의 방중과 관련하여 최근 국경을 비롯한 주민들의 통제와 단속을 여느 때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별경비령이 하달되어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통신원은 억어가는 행인들에 대한 단속과 불법 숙박자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왜 특별경비령이 하달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경비대 군인에 대한 공개 총살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에 총살형이 집행된 군인은 회룡시 용수리 2대대 5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해 9월 중순 불법 핸드폰 소지와 탈북 방조의 혐의로 보위사령부에 체포되어 7개월간 조사를 받고 반국가 범죄로 판결되어 지난 4월 19일 청진시 신안구역 대서리 국경경비여단 사격장에서 사형되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는 군부의 공개 처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경경비대 중대장급 이상 장교들을 모두 출석시킨 가운데 최고사령부 재판소의 위임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장에서 발표된 검사의 논거에 의하면 김모 씨는 적선과 연계된 불순한 주민과 결탁하여 군사 비밀을 팔고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불순 목적으로 우형제를 묻고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3가구 13명의 주민과 개별적 주민 7명의 탈북을 방조하고 중국인으로부터 10만 위안의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군은 정보 수집이나 통신에 필요한 기기들을 결혼 대상자의 집에 은폐하고 사용했으며 약혼녀와 탈북도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버이 사령부는 김모 씨 체포와 함께 약혼녀 집을 수색하여 위안화 18만 원과 디지털 카메라, 서형 녹음기를 압수했으며 약혼녀와 구의 부모도 체포 구금하였습니다. 약혼녀와 구의 부모는 6개월간 국가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이 통신원의 전언입니다. 국동경비대 장교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반탄기관에 의해 소대장 김모 씨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국가보위부 전파탐지 핸드폰 통화 내역 감지로 발각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밀수의 우전에 사는 국경지대 주민들과의 연계를 우식적으로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과 도강자들에 대해 형사소송법 233조를 적용하여 노동교화 5년부터 7년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본방송국의 함경북도 통신원에 따르면 도강자들과 밀수 및 밀매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그 여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며 만약에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교화 5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원은 또한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인 2012년을 맞으며 정치 및 경제사범들에 대한 대사령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지만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과 살인죄를 짓고 구금된 자들에겐 대사령이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원은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자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어 교화 5년 내지 7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다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밀수 및 밀매뿐만 아니라 탈북에 대해서도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원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탈북 루트에 들은 비용은 1인당 한국돈 250 내지 300만 위안에서 웃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 방송국의 함경북도 내부 통신원의 소식에 따르면 4월 19일 저녁 해룡시 최신소와 전신전화국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통신이 전면 두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시보안소와 인민위원회 법무부에서는 사고 원인을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선포하고 주민 여론을 잡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통신원은 전했습니다. 해룡시 우체국과 전신전화국은 지난해 150일 전투 기간 건물 내부와 외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도 진행하여 전기에 의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정호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소의 집중조사가 진행되고 사고 당일 우체국에 왔던 주민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사고와는 다른 적대 행위로 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신원의 설명입니다.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번 화재는 전기실에서 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심은 더 흉흉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룡시는 최근 도시 미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주민들 속에 김정일 방문도 있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적인 정치 행사 준비 과정에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하여 이 사고는 정치적 사건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신원의 견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김정일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남조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일행이 천안함 사건의 용의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6자회담 재개는 전적으로 김정일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조선 성인 남녀의 평균 수명이 67세로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북조선에 대한 중국의 내정 간섭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남조선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김정일 배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양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국방부는 군사 분계선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하루 15시간에 걸쳐 국내외 뉴스와 음악 등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소리는 개성까지 전달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방송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조선 군부가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대북방송이 북조선 주민들에게 미치는 상당한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연간 400여 척에 달하는 제주해협통과 북조선 상선의 통행 금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10일 월터샤프 주한미군 사령관과 회동을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의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북경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천안함 사건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11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으며 이에 김정일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은 김정일이 아닌 군부 고위 간부가 이러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의 용의자로 김정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연설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취하고 있는 다른 도발적인 행동들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과거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2006년 이래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11일 연설에서 6자회담 재개는 전적으로 김정일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6자회담과 천안함 대응은 우선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침몰 원인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대신 강경 자세로 김정일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정일의 우호적인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핵개발은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은 6자회담 참가 5개국을 묶는 공통이해라며 최근 김정일의 방문을 허용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성인 남녀의 평균 수명이 67세로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일 세계보건기구는 통계에서 북조선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5세, 여성 69세로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평균 기대수명이 높은 일본은 남성 79세, 여성 86세를 기록했으며 남조선은 남성 76세, 여성 83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또한 남성 76세, 여성 81세로서 남조선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중국에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 내정에 개입하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 대표는 남조선의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국제법 존중, 인도주의라는 큰 원칙 하에 한반도 정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대성 씨, 이경희 씨, 그리고 김시현 씨와 임수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계가 고유가 시대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조선에서도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만 하는데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드는데요.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름값 상승의 원인이 유류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휘발유 값의 60%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휘발유 값을 1,500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이 900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류세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남조선이 더 많다는데 김시현 씨,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문을 보니까요. 재정경제부와 이 정유사가 휘발유 정제 이윤을 둘러싸고 한바탕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남조선 같은 경우는 석유가 국내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 거기에 국가가 지정하는 세금이 붙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석유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정유사들의 입장에서도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려면은 어쩔 수 없다. 네, 네. 그렇게 또 나오고 있어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금 자체의 값은 다른 나라와 비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제 소득의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두 배, 세 배는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도 그렇죠. 훨씬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남조선에서 더 이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임수정 씨는 미국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저 지금 이 유류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기름값이 사실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또 그 국가 자체에서 국토에서 그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거기는 차가 없으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차가 거의 생필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름값이 높으면은 사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예. 또 한국에서는 뭐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낫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은데 요즘에 또 미국에서도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런 유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의 원성이 좀 이렇게 부각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미국에 출장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일반 승용차 이제 기름 한 탕크를 채우려면은 이제 8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가득 넣었는데 3만 원밖에 안 하더래요. 네. 그 말을 하시면서 참 이게 한국의 기름값 너무 비싸다. 예, 또 그 석유 자원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겠죠. 뭐. 예, 그렇겠죠. 예, 지금 시민단체들이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정말 세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정유사들에서 휘발유 값을 낮추든지 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조선에서야 이렇게 정부에 대고 말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북한에는 뭐 여기 한국처럼 주유소도 없고 그렇죠. 예, 국가가 또 휘발유를 개인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나니까 모든 게 개인들이 뭐 국가에서 훔쳐서 팔든 가짜로 제조해서 팔든 예. 다 거의 불법이 성행하고 또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다 나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불쌍한 그 주민들밖에 없죠. 네, 방금 뭐 주유소도 없고 공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일단 국가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예, 그렇죠. 수입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공급 체계예요. 네. 중앙에서 중앙 연유 공급소에서 이제 지방 각 도시군 연유 공급소로 공급해주면 연유 공급소에서 또 공장 기업소로 이제 나눠주게 돼 있는데 연유 공급소 자체가 통통 비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의 차들이 다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게요. 저 이경희 씨 남편이 북조선에서 운전수를 하셨다죠? 네. 저희 남편도 북조선에서 운전수를 했는데 매일 기름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공장에서 저희 남편 같은 건 뭐 간부 그런 대로 좀 모만 네. 사람들 우리 여기 북한에서만 간부들 그런 승용차를 그런 대로 몰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차조차도 기름 넣을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뭐 공장에서 돈도 주지 않고 예. 또 거기다 뭐 기름을 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체로 해결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뭐 제일 빠른 길은 장사꾼들의 짐 장사꾼들의 짐을 치러주고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간 기름값을 뽑고 예. 그리고 또 자기 노력을 했잖아요. 운전을 했으니까 피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비라고 해야 돼요. 예. 노력비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기름을 어디서 사요? 개인들한테서 사는 거죠. 사죠. 개인들이 다 지금은 국가가 운영을 안 해요. 개인이 다 뭐 말하자면 진짜 가짜는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처럼 뭐 휘발유도 진짜가 없어요. 국기도 물어요. 다 뭘 섞어요. 섞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수들이 길 가면 플럭플럭플럭플럭 냄새가 엄청 독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잘 먹지 못하고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 냄새에 취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바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날씨가 더울 땐 또 하잖아요. 북조선에서 이제 그 장사꾼들이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번다. 뭐 이윤이 많다는 장사꾼들을 보면 북조선에 세금이 없잖아요. 남선처럼. 근데 이제 이 휘발유 파는 기름 장사꾼들이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렇죠. 예, 마진은 자기네들이 그 이윤이라는 것은 전혀 종알 타다니에요. 기름 파는 집이 심하다 많거든요. 많은데 대체로 이제 휘발유를 놓는다 하면은 매 집을 돌아요. 돌면은 없다 없다 해서 몇 집만 남았을 때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죠. 자기가 독점하는 값이, 거죠. 예, 엄청 뛰어요. 하루에도 몇백 원씩 막 기름값이 올래 뛰고. 그렇죠. 몇백 원이라 해서 뭐 한국의 몇백 원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몇백 원이라는 건 쌀 한 키로가 900원이니까 뭐 얼마나 그 엄청난 차이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개인 장사꾼들이 휘발유를 이제 군대로부터 조달받아요. 이제 군대들이 이제 휘발유에서 연유 창고에서 이제 몰래 훔쳐다가 그렇죠. 이제 팔아먹는데 이제 종품 휘발유에다 석유를 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이제 머빌류 있잖아요. 예, 기계요. 그걸 섞어서 비율을 맞춰서 자동차가 좀 못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먹곤 하는데요. 디젤류도 역시 이제 석유에다가 예, 좀 머빌류를 더 많이 섞겠죠. 이렇게 비율을 섞어가지고 가다나니까 차들이 석유는 이제 쇠를 깎는 거 아니에요. 세척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엔진이 인차 못 쓰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뭐 기름세가 높고 낮고는 기름이 일단 있어야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예, 하늘 높이 치솟는 기름값과 또 세금에 대해서 남과 북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서민들이 기름값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쏘고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쏘고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밝힌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학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김정일의 친이모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요? 김정일의 이모란 북조선에서 불려불굴의 항일투사이며 애국자라고 선전하는 김일성의 첫 부인인 김정숙의 동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볼 것입니다. 아마 북조선에 김정숙의 동생이 살아있다면 그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호강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조선에서 김정일은 자기의 친어머니인 김정숙을 위대한 투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김정숙의 소위 업적을 선전하는 영화와 소설들을 북조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기에 여기에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자기 친어머니인 김정숙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북조선 사람들이 잘 알 것입니다. 김정일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의 어머니인 김정숙처럼 생긴 여자들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한참씩 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 김정일이 김정숙의 동생을 죽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에서 살다가 김정일 자신을 찾아온 이모를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넣었다가 나중에 죽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서 중앙당 신소처리부장을 하던 신찬호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에 잡혀갔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이 김정일 자신에게는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앙의 고위급 간부들을 많이 숙청해 버렸습니다. 결국 중앙당 신소처리부장을 하던 신찬호도 김정일의 미움을 받아 18호 관리소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18호 관리소에 끌려간 신찬호는 거기에서 김정숙의 동생인 김영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김영숙이 김정숙의 동생이라는 것, 그가 억울하게 관리소에서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찬호는 이 사실이 나쁜 놈들의 작간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김정일에게 사실을 보고 올려 김영숙도 구출하고 자기도 살아나야 한다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는 관리소의 한 보안원을 포섭하여 김정숙의 동생이 억울하게 잡혀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김영숙의 말까지 녹음해서 중앙당 신소처리부장을 할 때 구축해 놓았던 자기의 선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신찬호가 모르고 있는 것은 김정숙의 동생인 김영숙을 바로 김정일이 관리소에 쳐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찬호가 올려보낸 녹음 테이프를 받은 김정일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서름에 기워서 울며 이야기하는 김영숙의 녹음을 들은 김정일은 장생택을 불러서 소리쳤습니다. 왜 아직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가? 이 테이프에 관계된 자들은 그 내용을 잘 알 테니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결국 신찬호는 물론이고 심부름을 해주었던 보안원, 김영숙 등등 그 사건과 관계된 7명은 다음 날로 비밀리에 총살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일은 자기의 친이모인 김영숙을 비밀리에 죽여버렸겠습니까? 그것은 북조선에서 혁명 전통을 떠들면서 김정일의 가계 중 핵심 인물인 김정숙을 견결한 투사로 선전했는데 김정숙의 동생을 통해서 김정숙의 어두운 과거가 새어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과거에 지주에게 한번 시집 갔던 여자였습니다. 그 후 두 번째로 만나 결혼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자기의 이익에 저촉되면 자기의 친이모도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악독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조선의 독재정권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선전하는 김정일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악독한 독재자인 김정일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와 북조선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김정일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비록 힘겹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살아나가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야, 어제 여자친구하고 드라이브 하러 간다더니 어땠어? 좋았어? 어?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뭐야? 네, 드라이브란 영어로 차 등을 운전하다 몰다라는 뜻인데요.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한 번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해서 저하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반격이 가야 될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 천안함의 테러 행위로 결국 자신의 무덤을 이제 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말도 안 되는 그 인간 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설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이 북한 내부에 팽배해 있는 반김정일 분위기와 또 외부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괴멸되기 전에 이런 그 야만적인 전쟁 노름은 중단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김정일 정권은 그에 상응한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김정일 정권이 체제 말기에 벌이고 있는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하는 바이며 우리 북한 동포들도 김정일 정권의 이런 야만 행위에 부하 내동하지 말며 이 정권의 만행을 반대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김정일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후계자 선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조선 후계자 문제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은 후 지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의 아들은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들은 지금 북조선의 당 여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 세 아들 중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하는데 김정일 측근들이 몰려 사는 평양 운덕촌 사람들은 아직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낳은 어미가 서로 다른 터라 김정일의 자식들을 지지하는 세력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김정남은 노동당 관료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김정철과 김정은은 군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지금 김정일이 죽은 뒤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아득바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싸움이 어느 정도냐 하면 형제 간에도 서로 죽이려 할 정도입니다. 김정일 자식 간의 싸움은 마치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망하기 전 연계소문의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한때 김정남을 믿고 있던 장성택의 숙청, 리재강의 집권과 리용철의 부상, 고영희 사망과 김억에 대한 리재강의 숙청, 이들이 권력 다툼은 마치 조선 봉건시대 후군과 외척간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김정일이 일가만 이렇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숙청당했거나 숙청한 독재자의 하수인들 대부분이 이들 형제간의 싸움에 줄을 서서 권력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일 또한 오래 살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나빠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의 하수인들은 김정일이 곧 죽을 것을 아는데 과연 그의 말을 들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김정일은 자기가 만든 체제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 하수인들은 오족의 무리로 낙인될 것입니다. 지금 북조선 인민들의 고통도 김정일의 경솔함과 무식함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또한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학을 나왔다 해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머리만 좋겠지만 인민을 먹여 살리려는 큰 머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도 그 일가와 주변 하수인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북조선을 말아먹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조선 동포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상적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독재자의 지붕 밑에서 인민들이 피땀을 빨아 배를 불리던 지난 날과 결별하고 이제라도 북조선 주민들을 살리고 남북이 잘 사는 통일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호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는 그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자들의 생활은 현대판 노예를 방불케 하고 있죠. 힘없는 북조선의 여성들이 헐값에 팔려가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북조선 인민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노예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사고 팔 수 없는 고귀한 한 생명이자 인격체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남조선 내 탈북자들의 자활공동체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가 함께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 핏줄을 나는 한민족인 남조선은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을 들으시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오주환입니다. 숫자로 보는 남조선 코너는 한반도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숫자로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인 3월 26일 오후 9시 16분에서 21분경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을 항해하던 남조선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에 돌발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은 약 6분 뒤인 9시 22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천안함에는 104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으며 그중 장교는 7명, 하사관은 67명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해군과 해양경찰청의 구조작전에 의해 58명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44명이 실종되어 정부와 군은 즉각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에 나섰습니다. 당초 남조선 내부의 김정일 추종 세력들은 천안함 사건 원인에 대해 노후화된 선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천안함이 취역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천안함은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해 1987년 진수되었으며 1989년 해군에 인도되어 군함으로서 취역했습니다. 미국산 대한미사일과 6발의 어뢰, 76mm 및 30에서 40mm 함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1999년 6월 15일에는 김정일 정권의 도발로 시작된 제1차 연평해전에 참전해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곧 김정일 추종 세력의 주장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남조선 해군의 속초함이 북조선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함포 사격을 가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해군은 3월 26일 오후 10시 57분경 사격 통제 레이더에 잡힌 물체에 76mm 주포 130여 발을 5분간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남조선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사건 당시 서해에서 지진파를 감지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기관은 3월 26일 오후 9시 21분 58초에 백령도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가 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은 170에서 180kg의 TNT가 폭발한 것과 똑같은 위력입니다. 남조선의 김태영 국방장관도 4월 2일 국회에 출석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격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건도 많이 빚어졌습니다. 4월 2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9명을 태운 채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던 저인망 어선 하는 뜻인데요.

금양 98호는 일반 주민들이 탄 어선으로서 실종 장병들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수색 작업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3월 30일에는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가했던 해군 특수전여단 소속 한주호 준이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년 53세의 고 한주호 준이는 1975년 해군에 입대해 35년간 잠수요원으로 활동한 베테랑 군인이었지만 수중 작업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인근 미군 구조함으로 후송된 후 30일 오후 5시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44명의 실종 장병들도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일 북조선의 총참모부에 해당하는 남조선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한미 부분을 수색한 결과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4월 3일 오후 재개된 수색 작업에서 고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44명의 실종 장병 대부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36명의 실종 장병들의 장례는 해군장으로 치러졌으며 6명은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채 영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사자들의 원혼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모른 채 바다의 원혼이 될 뻔했으나 김태영 국방장관이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고 수역에서 천안함 재질과 다른 알루미늄 파편을 수거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수거된 파편은 모두 4개로서 3mm 정도의 미세한 크기부터 4에서 5cm의 큰 크기로 다양합니다. 조사에서는 또한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연돌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파편과 화약은 김정일의 천안함 공격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편은 남조선 해군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재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조선 해군이 사용하는 어뢰와 알루미늄 파편의 재질이 같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김정일 정권은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조선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조선반도 인근 해역에서 남조선 해군 군함을 공격해 격침시킬 리 만무하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장거리 핵 잠수함은 그 규모 때문에 수심이 낮은 서해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범인은 김정일 정권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4월 17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의 진상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4월 15일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이 육자회담보다 우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자유북한 방송에 도착한 가족을 찾는 사연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남조선에 무사히 입국한 부모님들이 딸 이광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연입니다. 이광옥 씨는 1978년 2월 18일 생이라고 하는데요. 함경북도 회룡시 강안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에 팔려간 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길복, 어머니 최옥주, 그리고 동생들인 이광범, 이광철 씨, 이렇게 집안 식구 모두가 남조선에 무사히 도착해서 잘 지내고 계신데요. 너무도 보고 싶은 이광옥 씨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 하루빨리 만날 날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광옥 씨나 또 이광옥 씨를 아시는 분들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02-2699-0977번 02-2699-0977번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남조선으로 전화하실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0082를 붙이셔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한평생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속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는 3대째 김정은에게 정권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럼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 봅시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북조선 주민들에게 자신을 우러러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태양이라 자칭하는 김정일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는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자신을 신이라 자칭하는 김정일이 있어 오늘도 북조선의 여러 출판사들은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담긴 글과 시, 소설과 노래들을 작곡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의 평양 출판사가 출판한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반민전의 민족사를 자랑하는 우리 결에는 오늘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이 넘쳐 김정일을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며 으로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김정일에 대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결의 모두가 한결같이 흠마여 맞이하는 김정일처럼 나라와 민족 앞에 그렇듯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는 일찍이 없었다며 김정일의 순간 애국 이념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민족적 자존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투철한 자각과 우지로 발현되는 이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애국간에는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심의한 철학이 있고 이 땅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흙 한 줌을 구토록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며 조국의 부름 앞에서는 말로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국의 땅 도처에 솟아나 민족의 기상과 술기를 가시하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에도 주체성, 민족성의 계하 만발하는 자랑스러운 현실에도 제국주의 세력이 압살 책동을 짓부시고 정치 강국, 군사 강국으로 전원 높은 민족적 궁지에도 장장 수십 성상 애국 애족의 항로를 이어오신 김정일의 헌식조 로고가 깃들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일이 심혈을 기울여 불패의 군력과 핵 억제력을 마련해 줬기래 이 땅에서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수없이 반복되어도 침략 세력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일이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실력, 무한대한 애국의 열정으로 이룩하신 숭고한 애국 업적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점점 김정일과 당에 대해 믿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잔등도 믿지 못해 깔고 잠을 잔다는 속담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일이 제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의 모든 언어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의가 우르르 따른다는 김정일. 남조선 주민들은 김정일을 두고 시대의 살인마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살인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였지만 김정일은 만 백성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인민들을 죽이고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보내면서 국가는 전 인민을 먹여 살린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죽음을 우상화시키기 위해 굶수산 기념궁전을 건설하는 것에 북조선 주민들이 3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양의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300만이 넘는 북조선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300만이 넘는 자기 나라 구초민들을 굶어 죽게 하는 공적을 쌓아 올리고 우리의 결의의 모두가 한결같이 중화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김정일은 그 어느 나라에도 일찍이 없었으며 김정일이 이러한 살인 행각에 남조선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 그리고 중국의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은 통일된 땅에서 김정일을 가장 잔인하게 처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 주민들은 북조선 당국이 감사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김정일만이 자신의 힘을 믿고 북조선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북조선 당국의 수령체계는 사회주의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에는 결과적으로 갈로주의, 개인주의라는 사회주의 일반적 모순이 항상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에 결정적으로 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이러한 실패적인 수령주의에 대해 김정일은 수령주의를 이용하여 수령인 자신에게 목숨을 바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수령주의를 강요하며 김일성의 우상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북조선 도처에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세웠는데 이는 북조선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창조물들 뿐 아니라 북조선 주민들로 하여금 한층 더 허리띠를 조이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김정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민을 위해 핵 억제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김정일은 자신의 안락한 행복을 위해 핵 억제력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더해 지금도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군부대를 현지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 꾸러몬 산의 진미를 곳곳에 지어놓은 뚝각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절세 애국자 김정일의 혁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은 탈압되고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까지 통과돼 북조선은 세계적인 인권 후진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핵 억제력을 결정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내던진 것도 모자라 핵 억제력을 결정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내던진 것도 모자라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도 불참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선택으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큰 도움을 주었던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핵을 휘둘러 막고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 식량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에 식량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연된 식량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의심을 갖게 된 국가들은 북조선의 식량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일은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을 우러러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로 칭하고 있는 김정일 살인마는 절세의 애국자가 아닌 희대의 살인마로 전 세계 인민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07년에 대한민국 여신 강연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연희 씨가 전 시간에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갖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의 이제 사망 직전에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일단 그렇게 이제 그 전염병을 이겨냈고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한 것도 물론 그 엄청난 충격이지만은요. 그 밖에도 이제 식량 배급이 중단된 다음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충격이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그 파라티부스라는 전염병을 약 50일 가까이 앓고 그러는 과정이지 뭐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나가라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네, 나가라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소문도 났고 했는 상황에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기업소로 갔는데 이제 그 기업소에서는 영양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있을 당시에도 영양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주는데 이제 멀건 국물에 떡국이 한 3개, 4개 정도 이제 그걸 주는데 그걸 퍼먹을 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소에서는 그런 상황에 나를 실제 누워서 일어날 맥도 없고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옆에서 안아서 보여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저보고 일을 하라고. 네. 실제 나가서 일한다는 그 일이 뭐 사무실에서 곱게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또 그나마 버티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겠는데 돌집 나르고 통나무 나르고 뭐 땀을 뜨지고 이런 일인데 이제 저더러 거길 참가해야 된다고. 그때 감정이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또 하려고 왔나 이런 생각에 영양보충 해달라고 기업소에다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너가 아팠을 때 당시는 너 양식이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양식이 귀하니까 의외로 이제 너한테 특별히 해줄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걸음도 이제 아기들 첫 걸음 걷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뛰어야 되는 상태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형제를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 원희지 간다는 그것이 라남 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200리도 훨씬 넘는 길이었어요. 아, 근데 화장실에도 남의 부축을 받아서 네. 겨우 이제 볼일 보는 네.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음에 허락하기 힘든 그런 영단을 내리고 나 언니집 가겠다고 여기서는 회복이 도무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영양 보충은 못 해준다면서 이제 떠나면 넌 길에서 아마 가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견디고 있어라. 그냥 관심 없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이라는 게 정말 입은 옷도 무거워서 벗어버리면서 갔어요. 언니 집까지 가는 길에 돈 있어도 차 타기 힘든 당시고 진짜 걸어가려면 무한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악으로 간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악으로 갔는데 또 기차를 탈래도 기차 사정이 안 좋아서 뭐 하루씩 이틀씩 묵었다가 뭐 기차 빵통 위를 타야 된대요. 근데 뭐 고마운 분을 만나가지고 기차 빵통 위까지 끌어 올려주는 분도 만났고 해서 언니 집까지 갔어요. 갔는데 다 미공급 세월이니까 양식이 다 귀하잖아요. 아무리 언니네 뭐 남한테 안 빌고 사는 가정이라 하지만 그래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 있는다는 자체가 하루하루가 부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파라티부스 그 병이 앓고 나면 먹는 병을 걸린대요. 네. 근데 무한대를 먹어야 되는데 언니 집 식구가 여섯 식구인데 이제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촌에서 온 가족 밥을 점심까지 해놓잖아요. 그럼 출근한 뒤끝에 한 시간도 못 참고 그걸 내가 다 퍼먹었어요. 다 퍼먹고도 또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점심시간인데 그 언니 들어오면 욕 먹을 건 둘째고 쌀을 퍼서 또 혼자 해먹고. 아, 속담이도 있죠. 뭐 사흘을 굶은 양반이 없다. 그 3일을 굶겨놓으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뭐 도적질을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지금 강현희 씨 그 상황에서는 언제 언니 집 식구들 생각을 겨를이 없었네요. 마음의 여유가 네. 전혀 없은 거죠.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좀 앞에서 진행됐던 얘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강현희 씨가 도시와도 멀리 떨어진 200리 되는 그런 깊은 심심산골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프면서도 형제들하고 그 연기를 취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네. 남한의 청취자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북한은 그만큼 통신수단이 없고 네. 뭐 핸드폰은 꿈도 못 꾸는 거고 네.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그 혈육들한테 소식을 전할 수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언니 집에서 언니 집 식구들 뭐 아야 안중에도 없이 네. 그 식구들 그 여섯 식구의 밥을 다 먹어버리고 곧 두세 시간 넘기지 못하고 또 몰래 쌀을 퍼내서 밥까지 네. 해먹는 정도. 네. 이제 지금 아직도 이제 정신이 이제 바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때 그 상황에는 그냥 누가 먹을 것만 준다면 따라가고 싶고 그냥 길가에 있는 것도 먹는 거라면 제가 먹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언니 집에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형부 보기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 이젠 집에 있으면 너무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밖에 나갔는데 바로 언니 집 뒷산에 장독 배산이라고 가수농장이 있어요. 근데 그 가수농장에 배를 보고 가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을 남의 집 가서 배를 얻어먹는 정신에 제 집에서는 저를 잊어먹었다고 행방됐다고 찾는 동안에 저는 그 또 가수농장에서 배를 정신없이 따먹으니까 어떤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아 이렇게 좋아하면 이건 농장의 물건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집 가서 실컷 먹고 가라고 보안이 어딘가 뭐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 같은데 저희 집 가자고 그래서 고마운 분을 만나서 이제 그 집에서 한 4월 동안을 살았어요. 배를 실컷 먹고 또 한 집 얻어가지고 네. 그때야 이제 언니 생각을 3일 만에 정신 차리고 이제 언니 집에 왔는데 언니한테 엄청 혼났죠. 그리고 한 두 달 정도를 있었는데 그 혈육이 돼서 그런지 저 형부 되시는 분이랑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죽지 않으면 사는 사람인데 살아있을 바에는 저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 속이 궁금하니까 하시면서 이제 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콩기름을 막 한 사발씩 마시고 싶었어요 그때. 근데 그 콩기름 값이 엄청 비쌌는데 1년에 거기서 생활할 때는 몇 병이면 1년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국사발에 하나 부었을 때는 콩기름 한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원이었어요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형부가 하도 지금 배가 허기지어 있으니까. 네. 네. 형부가 저 원을 안 해주면 죽어도 저 원이 우리한테 그럴 것 같다 해주자고 해서 네. 그러면서 아예 콩기름을 한 통을 사오셨는데 빚내고 사오셨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기름을 정말 한 사발에 그걸 먹었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집에서 회복을 했는데 이제 미공급 세월에 자꾸 들리는 얘기도 있고 막 미안한 생각이 늦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열병을 앓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언니는 못 보낸다. 너의 기업소에서 찾아오든지 말든지 내가 너를 챙길지 아니면 너를 이거 어디다 보내면 누가 사람으로 받겠냐 그랬는데 저 또 그 집이 내가 살아났다는 걸 그 기업소에 가서 보여주고 싶어서 당신 애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는 거 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탈모처럼 머리 다 빠진 상태인데 언니가 가지 말라는 걸 이제 편지를 만장같이 써놓고 미안했다고 하지만 언젠가 내가 볼 수만 있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갚고 싶다고 그런 상황에 편지를 써놓고 기업소로 갔어요. 그런데 기업소에 가니까 상황이 너무 이제 바뀌어서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젠 일시켜야 되겠다 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시 제가 그 창고 관리를 하면서 청년 부비서 일을 했어요. 네, 청년 부비서 일을 했는데 실제 청년은 20명 미만이었어요. 열몇 명 정도 그랬는데 다 17살, 뭐 18살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겨울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너네 다 나가라. 그리고 1월철에 오라. 이렇게 기업소 관리가 돼 있었고 저는 그냥 기업소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 나가있던 애들 중 한 명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임신돼서 붙들려 나왔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을 감옥 걸쳐서 엄청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걔도 부모님이 없고 고아인 상태니까 기업소에서 가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만삭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그 기업소에서 하는 말이 저건 중국 떼놈이 종자니까 없애라. 근데 없애는데 저는 청년 부비소고 여자니까 네가 가서 병원에 가서 일 처리하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같은 여자로서 그게 참 너무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애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한테는 이제 뭐 청년 부비서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언니라고 생각하고 중국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해봐라 가보니까 어떠냐 그랬는데 이러 상황이고 너무 좋았다고 그냥 가보면 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마 그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요. 네. 만약 이제 그 말이 그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퍼지는 네. 경우에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테고. 근데 강윤희 씨도 그걸 이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이제 북한 사회에서 살아갈 의미를 이제는 거의 상실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상 도구들인 망치와 칼, 활과 화살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망치의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치는 주먹도끼로부터 발전한 인류의 대표적 연장입니다. 망치는 기원전 50만 년에서 30만 년경에 출현합니다. 즉 돌로 된 망치머리에 구멍을 뚫어 자루에 고정시킨 형태죠. 기원전 1세기경 도래한 철기시대에는 재력작업에 망치가 사용되는데요. 이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달구어진 쇳덩어리에 집중적으로 망치질을 가해서 광재를 제거하고 단련을 하면 원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다량의 단조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단조 공정도 기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104년 스페인 북부의 카탈로니아 지방에 대장간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장간에서는 수차가 동력 해모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력을 이용한 대장간은 19세기까지 육중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1839년 영국의 기술자 제임스 네이즈미스가 증기 해머를 발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광산업계에서는 수백 년 동안 채굴용 차감기를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프랑스 기술제 제르맹 소머예는 1863년에 공기 압축기를 발명했고요. 이후 독일 기술자 로베르트 보쉬는 1917년 최초의 콘크리트용 해머 드릴을 개발했습니다. 남조선에서도 망치는 각 가정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도구인데요. 물건을 두드릴 때 주로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됩니다. 북조선에서도 망치가 각 가정의 필수 도구인데요. 큰 망치는 건설 장비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은 칼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은 연장이자 무기이며 식기로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칼의 형태를 지닌 최초의 도구는 부싯돌로 된 단도였습니다. 이 도구는 절단면이 매우 날카롭고 단단한 특성을 지녔는데요. 주로 기원전 20만 년경인 중석기 시대에 제작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칼은 처음에 청동으로 제작되다가 이후 철제로 만들어졌는데요. 칼은 도구인 동시에 무기로도 사용되었죠. 칼을 보다 크고 길게 만드는 과정에서 검과 환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칼이 고상한 식탁 문화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사 보조 도구로서의 칼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칼끝이 날카롭지 않은 지금의 식사용 나이프는 프랑스 루이 14세 절대왕정 시대에 등장했는데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빵에 버터나 잼을 바르는 용도로 뭉툭한 칼을 사용했습니다. 철로 주조된 최초의 칼은 1781년 영국의 체스터필드에서 만들어졌고요. 아변철이 된 칼은 1805년 영국의 더미에서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칼을 가장 잘 만들기로 유명한 곳은 독일이고 졸링엔시에서 만드는 칼을 최고의 칼로 칩니다. 주부용 칼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에 이르기까지 정말 실생활 곳곳에 칼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칼의 종류와 생김새, 크기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칼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나 북조선에서나 필수품인 칼, 유용한 만큼 위험하기도 하니까 관리가 중요할 듯하네요. 다음은 활과 화살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과 화살은 수륩도구에서 전쟁 무기로 현재는 스포츠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뼈로 만든 화살촉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과 화살은 기원전 3만 년경 수렵 채집 시대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활이 독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활은 느릅나무나 주목으로 만들어졌고요. 활줄은 동물의 내장을 가늘게 꼬아 만들었습니다. 화살대의 앞부분을 갈라 화살촉을 끼워 넣은 후에 수지나 역청을 발라 접합시켰다고 하네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금속으로 화살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관통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때부터 활과 화살은 무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철로 화살촉을 만들게 된 철기 시대에는 관통력이 다시 한번 개선되었고요. 소위 장갑파괴용 무기로 발전합니다. 철제 화살촉은 나무판은 물론 갑옷도 관통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철제 화살촉을 방어하기 위해 사슬 갑옷과 비닐 갑옷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의 전쟁에서도 석궁과 함께 활과 화살이 사용되죠. 16세기 초 총이 발명되자 화살 대신 총이 자연스럽게 전쟁의 주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디세이, 로빈후드, 빌헬름 텔, 이들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세 개의 인물들인데요.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도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서사시와 전설들이 옛 명궁수들의 놀라운 영웅담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활은 주로 스포츠나 수렵용으로 사용되고 철이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조선은 활로 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특히 1988년부터 올림픽 종목 중 양궁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김순영 선수는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관역에 정중앙을 쏘아 10점 만점을 기록할 때 정중앙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깨뜨리기도 했죠. 지금까지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을 통해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되새기는 생활의 발견의 김민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3화. 겨울에 이어 봄은 수용소에서 여전히 지옥의 계절이었다. 겨운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각가지 병이 겹쳐서 매일매일 죽어나갔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들 누렇게 얼굴이 떠서는 해골만 남았다. 독신자들이 죽어나갈 때는 별로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가족 세대에서 죽는 사람이 생기면 통곡소리가 온 마을에 다 퍼져나갔다. 그 해봄의 통곡소리는 거의 매일처럼 발생했다. 그 무렵 우리 할머니도 기어코 쓰러지시고 말았다. 병명은 펠라그라. 어느 날 방으로 들어오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맥없이 쓰러지셨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아버지! 삼촌! 나는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키며 겁이 나서 소리쳤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호는 할머니가 죽을까 겁이 났던지 다짜고짜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를 흔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눈뚫아 눈떠! 응? 할머니 눈뚫아! 밖에서 나무를 패던 아버지와 삼촌도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와 삼촌이 도우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데워드리고 미호와 내가 찾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식구들을 둘러보시며 할머니는 힘겹게 말씀하셨다. 내 걱정은 말아라. 난 안 죽는다. 언젠가 이곳을 나갈 날이 있을 게야. 그때까진 난 안 죽어. 그러니 너희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강해야 한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너희들 모두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어머니, 이게 왜 어머니 탓입니까? 우린 그 누구 탓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죠. 나의 할머니는 제일 교포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부자가 되셨다. 그 후 일본 공산당원이었던 할머니의 설득으로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당분자로 몰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우리 집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오게 되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은 조금도 돌보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생전 해보지 못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시느라 잡수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까지 다 주곤 하셨던 것이다. 할머니가 쓰러진 날 저녁 삼촌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철아나, 어떻게든 할머니를 살려야 되지 않겠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알겠지? 여기 와서 우리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그러니 너도 잘해야 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삼촌도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할머니를 저렇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살려내야만 한다. 철아나, 넌 이제 다 큰 아이야. 알겠어?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날 이후부터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다. 나는 작업을 하다가 짬짬이 보이오리 눌치를 살피며 개구리를 잡아 허리춤에 감추었다. 어느 날 운 좋게 개구리를 네 마리나 잡았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뒤 나와 한조에서 일했던 애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야, 철아나, 너 아까부터 일어나고 개구리 잡는 거 내가 다 봤어. 야, 너 그거 한 잔 먹을래? 이거 우리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지금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야. 나는 개구리를 빼앗기면 할머니가 꼭 돌아가실 것만 같아 개구리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다. 길에서 너 혼자 다 가져간다고? 어. 야, 길리 말고 한 마리만 먹자. 싫어 이 새끼야. 나는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 질렀다. 내가 소리치자 당황한 그 애는 더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야, 너 밀면 센터한테 다 말한다. 너 일어나고 개구리 잡았다고. 정말 안 돼. 이건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나도 안 먹을 거란 말이야. 야, 이 새끼야, 너네 할머니만 제일이야? 우리 엄마 작년에 굶어 죽었어. 그의 협박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를 내주었다. 아직도 북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암흑의 땅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자유북조선을 기원하는 바람을 담아 이 수용소의 노래를 바칩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교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북조선 주민들에게 자신을 우러러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태양이라 자칭하는 김정일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는 시간의 장성근입니다. 자신을 신이라 자칭하는 김정일이 있어 오늘도 북조선의 여러 출판사들은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담긴 글과 시, 소설과 노래들을 작곡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의 평양 출판사가 출판한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반민전의 민족사를 자랑하는 우리 결에는 오늘 크나큰 민족적 자부심이 넘쳐 김정일을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며 으로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김정일에 대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결의 모두가 한결같이 흠마여 맞이하는 김정일처럼 나라와 민족 앞에 그렇듯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는 일찍이 없었다며 김정일의 순간 애국 이념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민족적 자존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투철한 자각과 우지로 발현되는 이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애국가에는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심해한 철학이 있고 이 땅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흙 한 점을 구토록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며 조국의 부름 앞에서는 말로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을 우러러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로 칭하고 있는 김정일 살인마는 절세의 애국자가 아닌 희대의 살인마로 전 세계 인민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신보를 손에 든 일본의 마담이 느닷없이 소리쳤다. 앗, 이 사람 어젯밤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신문의 일면에는 그 남자의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제 연회장에서 다랑어 초밥을 몇 번이고 주문한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었다. 내 가슴은 마구 여동치고 있었다. 내가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엔 김일성이 북조선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김정일은 머지않아 그들을 잇게 될 인물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초밥을 만들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내가 만든 초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이다. 김정일이 던진 팁을 거부하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벤츠를 보내왔는데 목적지는 원산 초대소가 아니었다. 벤츠는 온통 담으로 둘러싸인 평양 시내를 달리더니 어느 낯선 지역으로 들어갔다. 삼엄한 경비 체제가 갖춰진 곳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은 평양 간조의 8번 연회장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김정일 자리 앞에 마련된 공간이 그날 밤 내가 일할 곳이었다. 참가자는 20명 남짓대어 보였다. 1시간 반쯤 지나자 김정일은 배가 부른 듯 내게 다가와서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수고했어. 그 말과 동시에 김정일은 내게 하얀 봉투를 던졌다. 봉투는 나를 스치듯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봉투를 줍지 않았다. 당연히 팁이었지만 집어던진 것을 주워서까지 갖고 싶지는 않았다. 그 광경을 보고 임상정이 한구 피주어 내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나는 불끈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가 북조선에 온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돈을 벌러 온 것이다. 하지만 팽개치듯 던진 것을 주워 가질 만큼 궁세각에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지나 마찬가지다. 나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한동안 그 일만 생각하면 씁쓸한 기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8번 연회장으로 불려갔다. 초밥을 만들 때마다 늘 그렇듯 그날도 김정일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러자 그는 여전에는 내가 신뢰를 한 것 같구먼 용서하게나 하며 사과했다. 김정일은 지난번 자신이 한 행동에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용서를 구했다.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사소한 일에 어기를 부리며 분을 참지 못했다. 나는 김정일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 견딜 수가 없었다. 김정일은 그 이후로 내게 팁을 줄 때는 우리의 내 손에 직접 봉투를 건네주었다. 봉투에는 처음 팁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5만엔이 들어있었다. 1982년 당시만 해도 김정일은 내가 일본에서 들여온 생선을 아무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먹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체제가 바뀌었다. 일본에서 들여온 생선은 모두 중앙당의 옥가라는 부서에서 정밀 검사를 한 뒤에야 초밥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김정일과의 첫 악수. 1982년 11월이 되자 식당도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다. 초밥 1인분에 3,000엔이었으므로 북조선에서는 엄청나게 비쌌다. 그러나 일본에서 북조선으로 들어온 귀국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내가 만든 초밥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됐다. 귀국자 중에 거의 매일 두세 명씩 손님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성미라는 이름의 억만장자였다. 매출 장부를 보면 알겠지만 성미 씨 혼자 한 달에 매상을 250만 엔이나 올려준 적도 있었다. 평양에는 일본에서 불을 거머쥐고 귀국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북조선 정부의 억단위의 거금을 기부해야만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북조선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다. 그런 나라가 기부금 액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나는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복음을 낼 필요가 없었다. 1982년 말 나는 새해를 일본에서 맞기 위해 잠시 귀국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나는 12번이나 김종일의 부름을 받았다. 팁으로 받은 돈만 합해도 60만 엔이었다. 그 밖에 총 출장비 60만 엔과 식당에서 받은 월급 80만 엔 등 총 수익 금액이 대략 200만 엔 정도였다. 연말에서 정월에 걸쳐 약 한 달을 일본에서 지내고 북조선으로 돌아오자 김종일이 곧바로 나를 불렀다. 나는 이미 익숙해진 8번 연회장에 철판구의 코너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고급스러운 초밥용 재료 케이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얼른 초밥 재료들을 보기 좋게 누려놓고 김종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김종일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다. 후지모토, 오래간만이야. 이 케이스 어때? 그가 나를 위해 초밥 재료를 담은 케이스를 새로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멋진 케이스로군요. 오늘은 원하시는 것을 모두 만들어 드릴 테니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일의 주문이 들어왔다. 다랑어 뱃살. 그는 내가 준 초밥을 단숨에 보고 치우고는 다랑어 뱃살 원모 하며 또다시 같은 것을 주문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나더니 그는 언제나처럼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때 나는 굳게 결심을 하고 김종일 앞으로 나아가 당돌한 부탁을 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와 악수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김종일은 빙긋이 웃음 띈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종일과 악수를 했다는 흥분과 감동으로 나는 벅찬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 여대생이 남조선에서 생활하면서 쓴 일기를 소개합니다. 독재의 땅 북조선과 자유의 땅 남조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대학생 신서연입니다. 오늘 탈북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수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매년 8월이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라는 명칭 아래 따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인데요. 그 원서 접수가 끝나면 면접을 봐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합니다. 수준 높은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남한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혜가 주어지는 우리도 고난이도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은 그나마 공부를 해놓았으므로 덜 두근거렸지만 면접은 처음 하는 것이라 떨리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청심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심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집에 가서 자야 할 정도로 졸음이 몰려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볼 때 어떤 학생이 청심환을 너무 많이 먹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았기에 아무리 떨려도 청심환은 먹지 않습니다. 면접실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세 명의 면접관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 보는지 마는지 앞에 놓인 원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난 마치 문 열고 들어서는 나한테 난이한 질문을 한 듯 마냥 심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 대답에 면접관은 그거에 대한 논거를 대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바보같이 말을 더듬었는지, 왜 또 목소리는 그리 더 떨리는지 참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적응력은 빠른가 봅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니 심장이 덜 뛰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면접관들의 대답은 말을 더듬지 않고 또 조금 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한국에서 말하는 조리를 따지면서 말하긴 했지만 결과가 좋을는지 걱정될 뿐입니다. 그렇게 면접을 본 몇 개월이 지나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다른 대학교를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지라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을 감고 보지 못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해야지 뭐 하는 생각으로 감았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합격한 것이었죠. 난 정신나간 사람처럼 아니 좀 예쁜 표현을 구사해보면 철없는 어린아이 마냥 집 바닥에서 뚫뚫 구르기도 하고 이 나이에 그네 타듯이 뛰기도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리 수준 높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탈북 대학생들에게는 특혜가 적용되어 100% 합격을 시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합격률이 높았는데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보호조치가 무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어쨌든 지금의 실정은 불합격이 더 많으니 이런 속에서 합격했다는 생각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자유의 땅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격한 것, 즉 대학생이 됐다는 것도 기뻤지만 더더욱 기뻤던 것은 그 많은 억압과 분노, 치욕을 이겨내어 결국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떠밀고 나갈 젊은이들 속에 내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한 흥분된 마음이 나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현재 내가 이 나라가 아닌 저 철창 없는 감옥이라 할 수 있는 북한 땅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다시 책가방을 메고 연필을 챙기면서 단지 국어 수학이라는 기초적인 배움이 아닌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희생했던 전태일 김익희 열사의 사상으로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는 배움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일성 다음으로 김정일이라는 세습적인 전제군주 통치하에 미개인들의 의례적 관습일 뿐인 주체사상이라는 이념 아래 노동자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상광산이라는 삶의 희망이 죽어버린 곳에서 콤페아를 운전하며 온 얼굴을 돌가루로 무장하고 흑인 마냥 하얀 이만 드러내놓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돌가루를 쓰고 있는 속에서 진급을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직장장 동지 또는 반장 동지를 연거푸 부르면서 가식적인 웃음과 함께 아부를 떨태지만 결국은 등에 매달린 빈곤이라는 현실과 또한 남한 출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콤페어 운전공이라는 직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나의 삶의 권리를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는 채 당연한 생활인 마냥 아름다운 20대를 그렇게 보냈을 텐데 때문에 난 합격의 메시지를 본 날 나에게 주문을 걸었었습니다. 너의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비싼 자리인지 아냐고 황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자리이니 학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와는 바꿀 수 없다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몸이 두 쪽이 날지라도 그 자리만은 포기하면 아니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앞에서 했던 생각을 잠시 접은 채 새학기가 시작되면 만나게 될 친구들을 상상하였습니다. 재미있을까? 여자들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로 수다도 많이 떨고 또 질투도 많고 특히 남자 얘기가 나오면 더욱 귀 기울이는 그런 여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법학과 애들이니까 법에 관한 이야기만 할까? 대법원 판결이 어떻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펀이요 소송이 기각됐소 소각이요 하면 난 전혀 모르는데 그럼 난 왕따 되는 건가? 그럼 남학생들은 어떤 말을 할까? 남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다. 잘생겼을까? 멋있는 놈으로 하나 골라서 친해지자고 그럴까? 친해지자고 하면 너무 올까? 걔네들도 눈이 높을 텐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마음을 싸늘하게 하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애들보다 4살이나 많은 학생입니다. 남학생들에게는 큰 누나가 될 것이고 여학생들에게는 큰 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애들을 두고 참 기막힌 생각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고 그렇게 부풀었던 마음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이래서 하는 말인가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섭섭해지니 말입니다.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합격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하기 학교로 향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참 예뻤습니다. 아담하고 군데군데 심어놓은 나무들은 계절을 알리듯 파란 옷을 입고 날 반겨 맞았습니다. 법학관으로 올라가다 보니 감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었습니다. 앵두가 익어서 빨갛게 됐는데 따먹는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난 속으로 나중에 저 앵두 내가 다 따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누구도 그 앵두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경치를 즐기는 나무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 따먹을 생각부터 하다니 정말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강의실 건물들은 어서 오라고 반겨주면서도 이제부터 힘든 공부를 어떻게 해내겠냐는 메시지를 전해주듯이 묵묵한 모습으로 날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 법학관 건물까지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단지 동기들을 만나는 자리일 뿐인데 왜 그리 더 떨리던지 누가 봤으면 10년 만에 헤어진 애인을 만나는 표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 동생들보다 더 어린 애들이 왁작왁작합니다. 수다를 많이 떨까는 둥 잘생겼을까는 둥의 환상은 깨지고 정말 말이 많은 애들이구나와 정말 멋있는 애들이구나 하는 좋은 감탄사와 나쁜 감탄사를 혼자 외쳐내며 애들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줄도 모르고 애들은 서슴없이 말을 놓습니다. 나 나이 많으니 말 놓지 마 하고 나이 많은 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할까도 생각했었지만 분위기상 나중에 말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애들 모두가 너무 애기들 같아 보여 난 마치 이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애들은 옷차림 또한 에티를 푹푹 풍겼고 머리 단장하며 화장 등 모든 것이 천진난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난 옷차림도 아줌마 같았고 머리 역시 완전 성숙된 처녀의 머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남을 가진 후 헤어졌고 난 미용실부터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20살 애들의 머리를 해달라고 졸랐었습니다. 우리과 애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키는 왜 그리도 큰지 남남 북녀라더니 남남 남녀인 듯이 여자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또 말은 왜 그리 빨리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라서 같이 수다 떨기는 고사하고 말을 섞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린 본성으로 분주하게 떠들어대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모두 착해 보였습니다. 나는 여동생뿐이라 남동생이 있는 집을 부러워하였었는데 남동생 같은 남학생들이 동기라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너무도 자유롭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0081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 여러분, 그럼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없는 사람 아무리 달라. 말은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꽃 지근 지근 지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볼.